힘들어도 눈물 머금고 너에게 가겠어. 무슨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너. 아직도 있을까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수없이 걸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달려가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. 결국 너잖아. 보고 싶었잖아. 괜찮지 않아. 안아주지 못해 내 맘이 아파. 그래서 너를 찾아 기다렸잖아. 눈물 나잖아. 사랑하는 건 너잖아. 힘들 괜찮아 버팀 되잖아. 혼자 버티기엔 버거워. 네가 필요해 난 두려워. 나는 괜찮아 혼자 여치않아. 너 사라지면 난 이대로 버틸 수 없을 테니까. 기다려왔던 걸 나도 알아. 할 수 없어 내 맘이 아파와. 끝내전하지 못했던 그 말 내 입가에 계속 맴돌아. 그래 난 잊지 못했어. 이렇게 멍하니 섰어. 홀로 숨죽인 채 계속 참아야 했어. 우리의 운명인 걸까. 여전히 그곳엔 네가. 아직도 있을까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수없이 걸려 넘어져도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. 결국 너잖아. 보고 싶었잖아. 괜찮지 않아. 안아주지 못해 내 맘이 아파. 그래서 너를 전하고 싶은 이야기.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불러줘.